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노래 백두의 말발굽 소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융재, 신은호 작사, 리정호 작곡인 가요 백두의 말발굽 소리는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백두의 기상과 담력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백두소 개척된 조선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용도하여 오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비범하고 세련된 용도력과 정치실력을 긍지높이 노래한 명작입니다. 가요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노숙하고 세련된 용도력에 대해서 정치적 표현이나 시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리 창공을 해가르며 울려퍼지는 백두의 말발굽 소리에 비유하여 형상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용도력으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현명하게 용도하시어 오보이 수룡님의 한생에 오려있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셨습니다. 사나운 눈보라와 빗바람을 헤치시며 자강도를 비롯한 나라의 방방곡곡을 현지지로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수천 수만리의 빨치산식 강행군길은 이 땅 위에 룡성 본용할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도세우기 위한 애국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시련에 찬 육사의 서영더리 속에서도 그 어떤 사소한 곡절과 편향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우리 조국의 구창한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고수되고 공고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가요에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장군님의 비범하고도 세련된 용도 실력에 대해서 눈보라 해치오, 폭풍을 해치오, 본계를 치며 우리를 치며와 같은 형상적인 시어들로서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거리밥살 책동을 백두의 배짱과 담력으로 초물리치며 육사의 저향륜을 옥색에 틀어잡으시고 오직 주체의 한길로만 힘차게 내달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용도의 현명성과 위대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가요에서는 사절 마감에 태양의 력마 달리어 간다고 노래함으로써 오보이 수룡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땅의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갖고 가시며 혁명과 건설을 용담에 있어서 오직 수룡님 식대로만 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룡도 예술의 특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룡의 업적을 엉어 고수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신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에 대해서 뜻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진 이러한 사상은 폭넓은 소정과 기백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흐르는 선율 정서에 의해서 더욱 감동 깊이 안겨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박자의 토서조에서 전개되는 선율은 대악절로 이루어진 단순 일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율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마지막 유럽 서절이 가사 형상에 맞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며 선율은 절도 있고 기백 있는 리듬 구조를 동반하면서 시종일관 흰갈기 날리며 장쾌하게 백두 강회를 주름잡아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음악적으로 형상하면서 끊임없이 비약하고 더 빨리 더 높이 내달리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정서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동해본쪽 서해본쪽 빨지산 시기로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동해본쪽 서해본쪽 빨지산 시기로다 이 노래는 저국당의 민족만대의 본영을 예고하는 고창한 창조의 역사가 굽이치게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 현지지도를 빨지산식 강행군으로 특색있게 형상한 위인칭송의 명곡입니다. 제97, 2008년에 창작된 이 노래의 가사에는 이 나라 방방곡곡을 주름잡아 이어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자신들의 마음을 얹어보며 북받치는 격정을 토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이 생동한 흉상적 시어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철주야로 이어진 열차 행군과 높은 용, 험한 산발, 흙먼지와 오름길로 이어진 야전차 행군으로 북변의 공장길과 서해의 농촌길, 험준한 전선길을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의 저강도 강행군. 가사에 담겨진 이러한 사상 주제적 내용은 신심과 랑만, 희열과 격정으로 충만된 특색 있는 선율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더대조에서 전개되는 선율은 옥타브의 높은 음구에서 시작됨으로써 처음부터 정서적 앙량감을 한껏 저승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애국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사를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며 위인 성가로 높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